있잖아.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겼어.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래.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.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.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.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.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.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. 겨우 내 맘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.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. 너란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. 너의 대한 모든 내 마지막. 이제 내가 너의 자신감 되어줄게. 궁금해 넌 어때. 어서 대답해봐.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.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한다고.